Yo, ask girls from the bridge sound. We're gonna say so. Listen. This is not only my story.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감미로운 melody. I'll break your dreams. I'm so sorry. 내가 하나 되어서 내 여러 목소리. Want you to know my whole story. Sorry, sorry that you 끝나지 않는 이야기. 한 살 두 살 먹는 나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 미래 앞에 걱정하며 지내는 하루하루 속에 나 그래도 괜찮아. Turn the beat. 아,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있어. 준비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. 새로운 방법만이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삶 가져다줄 것 같니? Hey. 틀린 건 인정해. 누굴 탓해? 자신을 돌아보길 바래. 다시 말해, 네 자신을 찾길 바래. Face to face to the brand new day. This is not only my story. 움직이는 감미로운 melody. Your turn is back. Breathe again. 내가 항상 지켜줄게. 내 곁에 언제나 함께 있어줄게. On and on and on. 우리의 시작은 지금부터 going, going, go. 순수한 열정과 꿈과 바람은 현실에 맞추지 마. Turn the microphone on. This is the game that I have been done. 언제나처럼 달려가. My life goes on.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방법들은 누가 다 옳다고 뭐가 또 아니라고 따져서 뭐해. Cause my life is fun. This is not only my story. 내 마음 움직이는 감미로운 melody. I'll break your dreams. I'm so sorry. 내가 하나 되어서 내 여러 목소리. Want you to know my whole story. Sorry, sorry that you 끝나지 않는 이야기. 그대 모든 것에 있는 이유. 그대 우리 같이 하는 이유. 그대 더 나아갈 수 있게. 그대 다 소리칠 수 있게. Gold and fame but no game no pain. 세상의 공자는 no pain no gain. 쓰라린 기억 추억은 모두 안녕. 다 훌훌 털고 얘기해 이젠 안녕. This is not only my story. I break your dreams. I'm so sorry. Yeah. Want you to know my whole story. Sorry, sorry that you 끝나지 않는 이야기. This is not only my story. 내 마음 움직이는 감미로운